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가는 거 좋아하세요? 상상만 해도 싫다고요? 맞아요. 건강 제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죠. 그런데 누군가는 하루, 아니 매일의 아침을 병원에서 시작하고 또 이곳에서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끼니조차 걸으면서 뛰어다니고 불편한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늘 이곳을 지키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바로 의사입니다. 오늘 출발 드라마 여행에서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하는데요. 혹시 하얀 거탑, 아니면 골든타임 같은 의학 드라마가 생각나신다고요? 물론 그 드라마들도 충분히 멋있죠. 하지만 오늘은 의사 그 자체보다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병원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에 더 집중해보려 합니다. 그럼 노래부터 듣고 올까요?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이에 끝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마늘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네 번째 출발 드라마 여행. 오늘 만나볼 작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들으신 노래의 가수 이름 기억하시나요? 미도와 파라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요? 맞아요. 이 밴드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뭉쳐 만든 밴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2020년 방영되었던 드라마로 99학번 의대 동기들의 병원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다섯 친구들의 의사생활, 과거 대학생활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또 드라마 속 친구들은 미도와 파라솔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시간이 날 때마다 합주 연습을 합니다. 이들은 방금 들으신 노래를 포함해서 캐논, 밤이 깊었네,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등 많은 명곡들을 리메이크했는데요. 저도 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꾸려 하루 종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아, 숲의 아이.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병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아파하며 또 누군가는 삶을 끝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 병사가 모여 수만 가지 이야기가 녹아있는 곳.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곳. 병원은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병원에 있는 다양한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특별하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다섯 친구들의 모습이 참 평범해서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도 함께 저녁 한 끼 먹으면 웃음이 나고 스무 살에 만나 마흔 살이 다 되어도 유치한 말장난만 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다섯 친구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볼 때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 만나도 기분 좋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들 말이에요. 이런 소소한 공감들이 모여 드라마의 인기 요소가 된 게 아닐까요? NCTU 단장 위로 쏟아지는 별 내리쬐는 미소에 새롭고 지펴 외딘 오는 널 보면 볼수록 내 맘은 급해져 이렇게 진 작은 너의 손 이 밤이 영영 끝나지 않게 춤을 춰 널 안고 holding on 입술이 조금씩 더 가까워진 한 순간 눈을 떠 모든 게 다 꿈이었나 봐 너와 눈을 맞출 때 또지 행복했는데 난 어쩔 수가 없나 봐 내 맘은 다 텅 빈 것 같아 I want to make you stay 이대로 계속 잠에 들래 알잖아 꿈속에서 많은 다 빛나던 memory Can't you keep fantasy I believe in a dream 모두 다 가능하니까 난 오늘도 널 찾아 이렇게 널 그리워하다 꿈에서 널 그리나 봐 난 나 혼자 저 멀리 뛰어난 마음 이 밤이 영원해질 수 있길 꿈을 꿔 널 안고 holding on, holding on. 깊숙이 새겨진 너의 흔적이 한 순간 사라져 모든 게 다 꿈이었나 봐 너와 눈을 맞출 때 더지 행복했는데 난 어쩔 수가 없나 봐 내 맘은 다 텅 빈 것 같아 I want to make you stay 이대로 계속 잠에 들래 알잖아 꿈속에서 말해 봐 It was all about you, you. 모든 게 다 꿈이었나 봐 너와 눈을 맞출 때 너무 행복했는데 넌 어쩔 수가 없나 봐 내 맘은 다 텅 빈 것 같아 I want to make you stay 이대로 계속 잠에 들래 알잖아 꿈속에서 많은 나 It was all about you 반짝반짝 오늘의 스타 다양한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연기부터 예능, 노래까지 완벽한 조정석 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명대사 납득이 안가 납득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정석 씨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납득이 역할을 맡아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후 관상, 질투의 화신, 녹두꽃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어떤 역할도 소화 가능한 배우임을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조정석 씨는 특히 생활연기에 강한 배우인데요. 이번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능청스럽지만 실력 있는 의사, 이익중 역을 완벽히 연기했죠. 그럼 앞으로 조정석 씨가 선보일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세븐틴 뷰티풀. 바람 꽃끝이 칭해져도 기분 좋아 따뜻한 우유 나의 매일 아침을 깨워주네. 버스 정류장 사람들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노래 듣는 내가 널 생각하는지 네가 알까 모를까 모르겠네. I want you 모두들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지 옆자리 아저씨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두 너 바빠 너 바빠 너 바빠해 나도 널 생각하느라 너 바빠 My life is so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현장감 넘치는 병원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비슷한 또 다른 드라마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입니다. '그레이 아나토미'는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로 역시나 병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벌써 시즌 17까지 방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마어마한 인기죠?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모두 의사들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이 드라마는 주로 사랑,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죠. 또 시애틀에 위치한 대형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드라마를 볼 때면 랜선 미국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이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어지는데요.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정주행을 시작해야겠네요. 버지니아 투 베가스 What Are We? I could be out somebody new But I'd only be thinking about you We haven't started that conversation And it's starting to get to my head You say you could be yourself around me But I wonder what you say to your friends Well, I can't read your mind, you know I hate it I can tell if you're still on the fence Feels like summer's almost over I don't wanna slow down You and me keep getting closer So I'ma say it out loud What are we? You're texting me goodnight Kissing me goodbye in the morning What are we? Your friends think I'm alright You give me those eyes every single time What are we? I don't wanna lie and I don't wanna hide But I'm starting to like you But if you're feeling it too Baby tell me what are we I know you don't wanna complicate it Got some issues that you're trying to work through You say that commitment's overrated But I'm hoping that that isn't true Feels like summer's almost over I don't wanna slow down You and me keep getting closer So I'ma say it out loud What are we? You're texting me goodnight Kissing me goodbye in the morning What are we? Your friends think I'm alright You give me those eyes every single time What are we? I don't wanna lie and I don't wanna hide That I'm starting to like you But if you're feeling it too Baby tell me We're already halfway there, doing what lovers do. I'm catching feelings. I know you got them too. Texting me goodnight, kissing me goodbye in the morning What are we? Your friends think I'm alright You give me those eyes every single time What are we? I don't wanna lie and I don't wanna hide But I'm starting to like you But if you're feeling it too Can you tell me what are we?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꼭 살립시다." 드라마 속 이익준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 매번 하는 대사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오롯이 감당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명감이 없다면 해낼 수 없는 일이겠죠. 누구보다 능력 있고 대단한 의사들의 하루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돌아오는 5월에는 시즌2도 방영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놓치지 말고 본방 사수하자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드라마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 UBS